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보 앞면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주보 앞면을 보시면 이 오른쪽 밑에 구석에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vppc.net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 페이지.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셔서 한글로 파사드나 장로교회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 라이크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저기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또 홈페이지와 함께 연동이 되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가갈 수 있는 창구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셨죠? 네, 예, 됐습니다. 저기 뒤에 나오죠? 잘 안 보이지만 예,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나아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과 마을을 지나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기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 희망을 품고 이집트를 떠나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으로 향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존이 힘든 그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도전의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전쟁을 벌여 잠시나마 독립을 쟁취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기억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고 한 역사의 끝과 다른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명멸하는 소멸과 생성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향했습니다. 낙타 옷을 입은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라 일컬어지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세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서막의 첫 장을 그렇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공동체는 그러한 그 요한의 메시지를 의의 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righteousness, 바로 의이고 그것을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정결의 예에는 밝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경건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적인 삶은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도 같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외치는 소리는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날선 비판이 정면으로 그들을 향하고 있었고 정치와 종교가 한 몸처럼 붙어 작동하던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가 한 선지자의 외침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의롭다 여겨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정치적 정당성이 그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불안한 그 국제 정세의 격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살피며 어느 곳에 붙어야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골몰하던 그들에게 본질을 파고드는 이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는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회개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정치적 정당성에 사람들이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들의 권력을 흔들어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는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그들은 또 다른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 목수였던 한 사나이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위협을 그들에게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겨지던 친로마파 세리들과 경건하지 못한 사회의 최하 계층인 성매매 여성들의 친구임을 자처했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그의 삶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더 큰 무리가 늘 따른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아난다 하고 다섯 덩이의 떡과 두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들을 파견해 그와 논쟁을 벌여 알아보려 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묻는 핵심을 벗어나 오히려 곤란한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써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 종교적 통념을 벗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를 침묵시킬 프레임을 생각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존재는 이렇게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올 그 즈음에 예수가 갈릴리 지역을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약속된 메시아라 여겼고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것은 당시 왕을 맞이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등장에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 성전뜰에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의 등장에 불안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외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여든 예배자들로 예루살렘이 북적거릴 텐데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들이 먼 여행길에 제사용 동물들을 다 끌고 올 수 없으니 동물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성전세를 내기 위해 외국 돈을 바꾸는 환전 데스크들이 이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인데 그것을 둘러엎었다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장로들에게는 이 성전을 대표하고 있는 자신들을 모독한 일이었고 그들 밥에 재를 뿌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끊이지 않는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던 그 사업장을 예수가 막아 선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행동은 참을 수 없이 심각한 영업 손실을 그들에게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눈먼 사람들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왔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아까 사람들 틈에 서서 외쳤던 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구호를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선지자들의 글에 오기로 약속된 자, 즉 메시아를 뜻한다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듣고 있던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성전에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도 모자라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또 본인을 왕이자 메시아로 떠받드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잡아 죽일 이유가 충분히 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그도 쉽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논의를 거친 끝에 그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위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제사장 집안의 정통성과 또한 당시의 미묘한 정치적 알력 관계 또 힘의 논리 안에서 주어져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를 예수에게 묻는 것은 다시 말해 정당한 권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입다물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과의 외교적 혹은 물질적 관계 맺음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그들은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더 큰 힘을 뒤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들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답하면 나도 답하겠소. 이 질문에 그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죄사함에 대한 이 세례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유대 지도자들은 예전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종교적 권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혹시라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러한 권력을 유지해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당성은 사람들이 인정해준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들이 얻은 힘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로 인해 생기게 될 후폭풍이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정당성에 큰 흠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두저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예수를 옥죄려던 그 프레임 안에 자신들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대답은 모른다 였습니다. 모른다는 대답은 거짓이죠. 그리고 달코 다른 정치적인 레토릭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모른다는 대답은 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탈출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일반 민중들은 요한이 선지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 권위로부터 멀리 있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를 사유화한 그들의 딜레마는 더욱더 그들을 궁지로 몰아붙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총회들을 보며 제 마음이 답답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제와 혐오의 프레임을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타인들에게 마구 덧씌우는 그들의 행태가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를 오래 답답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큰 교회들이 마치 세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를 비롯한 그 교회 지도자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다음번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성전과 유대교를 사유화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오버랩되면서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유화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조직과 건물을 넘어선 예수를 주로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습을 하겠습니까? 세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의 정신과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물질로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궁지에 몰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우리 28절 이하를 보시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맏아들은 싫다고 대답하고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 대답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바로 맏아들이었죠. 그 대답을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첫째 아들은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로 대표되는 사회에 비난받는 자들, 친로마파로서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던 이들, 낮은 사회적 클래스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법에서는 죄인으로 여겨지지만,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법 안에서는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해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사람은 바로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이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연이어 나오는 다른 두 가지 비유와 함께 해석할 때 그 뜻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21장 33절 이하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2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볼 때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뜻을 거역할 뿐 아니라 주인이 보낸 메신저와 그의 아들마저 살해한 포도원의 소작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하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않자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 지금 길거리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아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자 그 자리가 전에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의 작은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널라이즈된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적 통념상 가지게 되는 사회, 경제, 인종, 언어의 모든 차별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작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8절에 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아서 결국 말라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첫째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와 성과를 넘어서는 곳,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인간의 계산과 이론을 넘어섭니다. 힘이 있건 그렇지 않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건 그렇지 않건, 가진 것이 많건 그렇지 않건, 좋은 집안에 태어났건 그렇지 않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것에 아무런 차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따름의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틀이 제공하는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이미 우리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원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바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계셨을 때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회복과 고침, 새로워짐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간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광야로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이라는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예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모인 그곳,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새 백성은 바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과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곳, 그 일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그때까지 예배라고 정의했던 것에 틀이 깨어져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속되다 멀리했던,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들과 공간과 방법에 예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성스러운 것을, 새로운 예배의 방식을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가 끝나는 그 부서짐의 끝과 새로운 것이 생성하는 시작의 어우러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사회적 혐오와 배제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던 유대인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소멸과 생성이 공존하는 광야의 공간으로, 의미의 공간으로, 관계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낙타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전적인 의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포용과 호혜, 베품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모두를 풍성하고 영원한 은총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우리 삶에 담아내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성전의 뜰을 벗어나 광야의 공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김남조 시인은 광야라는 시에서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광야에 가보지 못하였다. 그곳은 키 큰 바람들이 세월 없이 기다려 있다가 함께 말 없이 오래오래 지평을 바라보아 주는 곳. 그러자니 어른이 좀 되어 돌아오는 곳, 필연 광야에 가야겠다. 눈과 머리와 가슴이 지쳐 드러누운 내 영혼까지 다 함께 거기에 있어야 하겠다. 시인이 노래하듯 광야는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꼭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키 큰 바람들 사이에 영혼을 묵상하고 지평선을 바라보며 무한과 유한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광야의 공간에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겪어왔듯이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로 그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리를 절며 걷던 것과 같은 불균형적인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먼 자들과 절며 걷던 자들을 불러 고치심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교회의 의미가 새로워지며 예배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오늘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기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한계를 넘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광야의 경험은 우리를 조금은 더 어른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을 가지고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새로운 포맷으로 전과 다른 예배를 시도하는 것을 겁내지 맙시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와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새로운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하나님, 소멸과 생성의 하나님, 영원과 무한의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움 없이 붙들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사회의 약자들과 늦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인종적, 언어적 편견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교회의 의미가 새로워지며 예배의 의미가 새로워지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